제4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개막식이 26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보건부문의 일꾼들과 선수들,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선수들의 분열 행진에 이어 고려의학과학원과 최경태 내분비연구소 선수들 사이에 남자 배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농구, 배구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이 평양체육관을 비롯한 평양시와 각 도의 체육관, 경기장, 체육공원들에서 9월 2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